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영국에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밝힌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09년에 영국 정부가 조직한 이라크 전쟁 진상조사위원회가 7년간의 조사 끝에 2003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비법적이고 부당하였다고 결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쟁의 직접적 동기로 되었던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생산과 대량살륙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한 것이었으며 대다수 유엔 안보리사회 성원국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강행되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 이번에 영국이 대량살륙무기 위협이라는 미국의 날조에 따라 일어난 이라크 전쟁의 비법성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하여 미국이야말로 국가 테러와 인권 유린, 세계를 휩쓰는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미국은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의 죽음과 이라크 국내 정세의 혼란, 중동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슬람교 극단주의와 테러, 피난민 위기 등 국제적인 안보 위협을 몰아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저들의 지배주적 야망 실현을 위해 비열한 모략과 강도적인 침략 전쟁을 거리낌없이 감행한 미국은 마땅히 극악한 전범국, 인권유린국으로서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국제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자주권 침해 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반공화국 책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도는 무마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린 것은 전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대죄악으로 특대형 범죄로 된다. 제반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기 힘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우리가 오늘과 같은 최강의 자위적 군사력을 갖춘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을 더욱 옥초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대행위와 새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